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부델 아지즈 부테플리카가 최근 위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위문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북부 지역에 들이닥친 큰물로 많은 인명피해와 심대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알제리 정부와 인민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김정은 동지께 깊은 위문의 뜻과 함께 전적인 연대성과 동정을 표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통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을 보낸다고 하면서 그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위문 전문은 지적했습니다.